Show my face. Whoa. 반짝 빛나는 그 눈이 깜짝 놀라는 내 거리 또 살짝 보란듯 미소진 눈 장난스러운 네 입꼬리 내게 또 누니까 나 같은 남잔 다 들이까 라고 말하는 듯한 네 눈빛은 깊이가 난 다른 듯 네 눈에 노초가 담겼어 눈빛이 지르던 순간 그 끝이 짜릿해 반짝 빛났어 그 꿈이 돌아갔어 넌 저쪽 뒤로 돌아봐줘 내 감을 따라잡고 움직이 끌어가는지 꼭 확인해줘 Oh, oh, oh, oh, baby You're my space.